사랑 담아 춤을 담아서 꼭꼭 눌러 밤을 세웠죠. 가슴 안고 입술 나누고 돌돌마다 사랑 나눴죠. 당당하게 매끈하게 김밥처럼 만든 사랑이 터져버렸나 깨져버렸나 김밥처럼 만든 사랑이 꼭 눌러 돌돌 마른 우리의 김밥 사랑이 옆구리가 터졌네 깨져버린 김밥 사랑 담아 춤을 담아서 꼭꼭 눌러 밤을 세웠죠. 가슴 안고 입술 나누고 돌돌 말아 사랑 나눴죠. 매끈하게 김밥처럼 만든 사랑이 터져버렸나 깨져버렸나 김밥처럼 만든 사랑이 꼭꼭 눌러 돌돌 마른 우리의 김밥 사랑이 옆구리가 터졌네 당당하게 매끈하게 김밥처럼 만든 사랑이 터져버렸나 깨져버렸나 김밥처럼 만든 사랑이 꼭꼭 눌러 돌돌 마른 우리의 김밥 사랑이 옆구리가 터졌네 깨져버린 김밥 사랑